Oh my gosh,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I'm a killer,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쳐 No fella, we holla 두렵지 않아 너 no hit too harder 날 믿은 너디 fake on me 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아마 fake on me 다 everybody 막 같은 me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놔 싸늘한 관절 무너져 I can't no more time I say no 두고보는 좀 savage 너의 dirty한 play 너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구축할 이유가 돼 I'm a savage 널 부셔게 줄게 oh, I'm a savage 널 짓밟아 줄게 oh. Give me now give me now 두두두두 지금 나를 지금 나를